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올바른 공평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정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요 전리품을 획득하는 이른바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 호메로스의 서사시 자체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있어서 전쟁에 관한 생각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전쟁을 하죠. 평소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조교가 필요한데 두 명 앞에 앉은 두 명이 다 조교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나와요. 공책을 들고 나와요. 공책을 들고 나와. 자, 조교 두 명. 자, 공책이 방패예요. 자, 방패를 왼손에 들고 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오른손이 지금 그 사진 자료를 보면 주사위 놀이를 하는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보면은 어깨에다가 창을 걸치고 있죠. 창을 한 두 개 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손에 이제 창을 들어요. 창이에요. 창을 들고 있는데 내가 창을 들고 있으면 이 창으로 요 사람도 창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오른쪽은 이 사람의 왼쪽 방패가 막아주고 있죠. 내 몸의 절반과 이 사람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밀집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딱 시작하면 양쪽이 밀집 대응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을 던져 여기서 창을 쫙쫙 일단 던져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담도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딱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밀집 대응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치 않겠죠? 그냥 팔뚝만 굵으면 돼. 알겠죠? 방패도 돈 많은 사람은 청동 방패, 돈 없는 사람은 나무 방패 각자 됐어요? 조교들 제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농민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밀집 대응으로 쫙 서서 적하고 이렇게 맞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는 마라톤 평원 있잖아요. 평지에서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따로 뭐 이렇게 산악 보병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 평지에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총 들고 다니면서 쏘면은 간단하지만은 전투라고 하는 것이 1년 내내 있을 수가 없어요. 비 오면 못하고 밤에도 못하고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지에서 밀집 대응으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두어 시간 하고 나면 칼 들고 싸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청동칼이. 청동칼이라는 게 예리하지 않거든. 스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칼로 찔러서 죽인다는 게 어렵죠. 이게 로마군이 이제 말하자면 로마군들의 이렇게 전쟁 장비를 보면 굉장히 짧은 칼이에요. 짧은 칼. 칼로 베는 개념이 아니라 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영화 트로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무거운 청동칼을 가지고 적을 쳐서 죽이는 개념이었다고요. 그럼 적을 갖다 한 다섯 명 치면요. 어깨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푹 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잠깐 농사를 짓는 가운데 잠깐씩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9년쯤 전쟁을 하려면 농사 못 짓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이런데 스파르타는 노예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고 모든 시민들은 전쟁하는 전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전투 기술을 익힌단 말입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또 아테네 사람들도 원래는 농민들이 평소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잠깐씩 전쟁을 했어.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는 전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전쟁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이제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외에서 약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농사와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나라였는데 전쟁을 하는 국가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식민지에서 약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일지는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공화정 시기가 있다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될 땅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로마 군대를 보면 로마 군대가 한번 입대를 하면 20년씩 군대 생활을 한단 말이죠. 시민들이. 그러면 건강한 시민들이 20년씩 군대 생활을 해.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요? 해외에서. 이게 즉 아테네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그러는데 폴리스는 농사를 짓고 자기 생업의 목축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짓는 시민들 사이의 긴밀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만 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폴리스가 와야 되고 제국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돼요. 제국으로.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전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노비처럼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조그만 규모의 공동체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테네폴리스도 원래는 자급자족 경제였어요.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전쟁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전쟁을 일단 시작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자급자족 경제는 무너지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 걸 챙겨와야 되는 제국주의가 돼요. 이게 고대 세계에도 그렇고 현대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제국주의적인 침탈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요. 지금 여기서 9년 동안이나 지금 트로이에 와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이런 약탈 경제가, 약탈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리품을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오늘날 우리 용어로 치면 정의로운 집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85행 거기서요. 내 몸소 그대의 막사로가 그대의 명예의 선물인 보리예쁜 브리셋을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188행에 보면 아가멤논이 이렇게 말하자 아킬레우스 펠레우스의 아들에게는 슬픔이 닥쳤고 그의 마음은 털복숭이 가슴 속에서 망설여졌다 했어요. 지금 그의 마음은 털복숭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마음이 망설여졌다 그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웃기죠. 근데 바로 그 앞 페이지에 165행을 보면요. 그대와 동등한 선물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 아킬레우스가 지금 그랬어요. 165행. 그러니까 지금 아킬레우스도 지금 왠지 자기가 싸움은 잘하는데 지금 공평하게 분배를 못 받고 있다 하는 지금 뭔가 열받음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치열한 전투의 노고를 더 많이 감당해낸 것은 내 팔이었지만 이렇게 돼 있죠. 166행에 그렇죠? 이 표현이 지금 치열한 그냥 우리들 같으면 내가 치열한 전투의 노고를 많이 감당했는데 이렇게 말할 텐데 그죠? 근데 이 아킬레우스는 지 팔뚝 갖고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팔로. 그럼 싸울 때 팔로 싸우지 임마. 응? 대가리 갖고 싸우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근데 이렇게 내 팔이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것에서 마음이 털복숭이 가슴 속에서 망설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특정한 우리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호메로스 시대에는 그냥 내 마음이 언짢았다든가 내가 열심히 싸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내 발, 내 넓적다리, 내 팔뚝, 내 가슴, 내 얼굴 이것을 갖다 쫙 아우르는 것으로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 우리가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죠. 아,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아기를 키워본 적 있으세요? 예. 네. 아기를 키울 때 아기들한테 제일 처음에 애들이 이렇게 저기 지 우리가 애들한테 눈 어디 있어? 그럼 애들 눈 막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눈 두 개와 코와 입 이게 전체가 자기 얼굴이라고 하는 나의 일부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없죠. 아, 그걸 모르세요? 아, 그 생각을 안 하고 키우셨군요. 괜찮습니다. 뭐 안 하고 키우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애들은 그냥 유언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 이렇게 말해요. 남이 자기를 가리키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키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네? 언니, 알아요?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분 같은데요. 예. 친정어미처럼 생긴 분이라. 그러니까 아이들 가령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유언아 유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유언이 밥 줘 이렇게 지 말하는데 나 밥 줘가 안 하고 그 뭐냐면 지금 아직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없는 애들은 진짜 철없는 애들은 이 거울을 보고 자기 이렇게 거울에 자기가 나타나면 그 거울이 자기인 걸 몰라요 아직. 그 거울이 자기임을 알아야 이제 애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른단 말이죠. 이게 즉 실험을 해보면요. 요만한 거울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거울을 놓고 여기다가 먹을 것을 놔요. 짐승을 늑대 같은 늑대를 갖다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늑대 딱 하면 여기에 늑대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럼 이 음식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으르렁 으르렁 그러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소부와의 아이소포스의 우화에 보면 강아지가 먹을 걸 물고 이렇게 개울을 건너다가 이게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강아지가 그걸 빼앗기 위해서 왕왕 짖다가 먹을 걸 떨어뜨린 얘기 나오죠. 그게 개란 말이죠. 짐승이란 말이죠. 저놈이 저 비치는 자기가 자기인 걸 아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임을 안다는 거. 이게 자기 객관화거든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즉 우리가 또 말할 때 동대문구 정보관 도서관에 누가 왔어요. 근데 여기가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야. 그러면 사실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시청각실, 서고, 사무실, 휴게실, 뭐 도서 자료실 이런 것들의 부분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개념적으로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에 딱 대응하는 뭐는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 팔뚝, 그다음에 넓적다리, 발, 얼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서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임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전체 각각의 부분의 어떤 신체들의 통일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내 팔뚝으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팔뚝으로 싸웠다. 그래서 발빠른 아킬레우스라는 말도 아킬레우스의 특징을 가리킬 때 날쌔다라든가 이런 형용사 있죠. 이런 형용사 쓴 게 아니라 발이 빠른이라고 하는 꼭 그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브리세이스라고 말하지 않고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구체적인 지점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직 발전, 이게 그러니까 아직 인류 문명에 말하자면, 청소년기쯤이나 될까요? 청년기, 어린 소년기쯤 될까요? 아직 추상어들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열한 전투의 노고를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은 내 팔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털복숭이 가슴에서 망설였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그냥 부분에 집합체로 볼 뿐이지 그것들을 갖다 다 아우르는 또 하나의 통일체로서 인간 이 개념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열받았죠. 이제 어쨌든 아킬레우스가 털복숭이 가슴 속에서 망설였는데 열받으니까 193행에서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칼집에서 큰 칼을 빼는 사이에 하늘에서 아테네가 내려왔으니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염려주는 흰팔 여신 헤라가 보낸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여신이 내려오니까 아킬레우스가 거기다 말하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따님이여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교만을 구경하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임동씨 아테네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보세요. 207년 예. 금방 하네. 나는 그대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대가 내 말에 복종하겠다. 이게 성서를 읽듯이 읽지 말고. 뭐 제일 독서하는 분 같아. 성서를 읽듯이 읽지 말고 좀 더 활기차게. 아테네가 지금 아킬레우스를 가라앉히려고 그러는데 아킬레우스 이러다 자겠어요. 나는 그대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대가 내 말에 복종하겠다는 말이다. 그대를 두 사람을 똑같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흰팔의 여신 헤라가 보내셨다. 그러니 자, 말다툼을 중지하고 칼을 빼지 말도록 하라.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로 그를 꾸짖도록 하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지금 이 모욕으로 말미암아 빼어난 선물들이 세 배나 더 그대에게 돌아가게 되리라. 그러니 자제하고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예. 지금 이 아테네 여신의 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아킬레우스 너 열받지 마. 칼질하지 마.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착한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면은 너는 세 배 더 먹어 이렇게 아주 지금 뭐 이번에 1등하면 뭐 뭐야 MP3 사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거의 아주 좀 약간 좀 추잡스러운 어떤 그런 권유죠 그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억누를 것 이렇게 했어요 분노를 억누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선물이 세 배나 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한테 이익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요게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 없어요. 착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 아직. 그러니까 뭐뭐 니스 그러니까 착함 올바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 그냥 잘 나눈 것 이렇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개념이 없어요. 너 이러면 착하다. 근데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이로울 거야. 이렇게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롭다. 이롭다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금 그리스어로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옮길 때는 선한 이렇게 옮기는데 사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이 온갖 역정을 다 겪어도 그냥 마음이 법 없이도 살 양반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로운이에요. 이로운. 이로운. 이롭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착한 일을 하면 뭔가 이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것 자체로 도덕적으로 이익을 보든 안 보든 시도 때도 없이 지켜야 될 하나의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없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표현들을 보면요. 세 배나 더 그대에게 돌아가게 되리라 너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넘겨보세요. 274행을 보세요. 274행을 274 행 페이지로는 36페이지 274행을 보면 그런데도 그들은 내 조언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소. 그대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게 더 이로울 테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으로 이 일리아스를 읽다가 이롭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뭔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식의 용어로 말하자면 뭔가 착한 일을 권유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뭘 권유하고 나서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요. 이런 말 안 해. 예? 그게 이로울 것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이롭다. 이익이 된다. 라는 표현 있죠. 요 이익이 된다는 표현. 요게 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자면 통용되던 이 도덕규범, 추상적인 도덕규범이 없던 시대에 1차적인 뭔가 좋은 일을 권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해와 이익을 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뭐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저놈들은 이 빼다에다가 아 빼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 이렇게 야매 일본어가 자꾸 바탕에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거 있죠. 요게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말 있죠. 합리적이라는 말. 합리적이라는 말이 1번 뜻이 뭐냐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말이에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 요거 읽을 때, 그러니까 보다 이롭다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항상 그 앞에서 뭔가를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25행을 보면 이제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권하니까 아킬레우스 세 배나 되는 선물에 눈이 어두워갖고 이제 칼집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225행을 보면은 펠레우스의 아들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않고 아트레우스 아들에게 다시 신랄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대 주정뱅이여 개 눈에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여 여기서부터 244행까지 여기까지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애워두셔야 돼. 이걸 전체를 애워야 돼. 이게 잘 애운 분에게는 다음 주에 오레오를. 네, 오레오는 안 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뭘 원하세요? 선물을 200원짜리 이하로. 보다 이로울 것입니다. 애워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나 보겠습니다. 개 눈에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여 그랬거든요. 개는 파렴치함을 상징하고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노천명씨 얘기고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파렴치하고 비겁한 놈이요 그런 말이죠.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대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프라블럼 있죠. 띨띨한 장군, 띨띨한 왕과 그 밑에 탁월한 장수의 얘기. 맥베스와 덩쿤왕의 관계같이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대는 일찍이 싸움터에 나가려고 백성들과 함께 무장하거나 아카요이족의 장수들과 함께 매복할 용기를 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싸움도 못하는 새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싸움 잘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화 트로이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어울리는 거라 헥토르쯤 되는 놈이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뭐 그 역을 맡아서 사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에릭 바나가 좀 되는 가령 이번에 적벽대전 2 그래서 양조위가 그 무슨 역을 맡았죠? 주유 역을 맡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언바란스라 양조위 일단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양조위가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 보고 온 사람한테 들었고 저도 불법 다운 그래서 살짝 보니까 지금 중국의 삼국지에 나타난 적벽대전에서는 사실상 주인공이 주유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총을 쏘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다리가 길어야 된단 말이죠. 강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양조위가 지금 주유 역을 맡았다는 이건 분명히 로비가 있었어. 지금 양조위가 지금 미스 캐스팅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새끼에서도 새끼 보신 분 있어요? 새끼에서도 양조위가 그 도망갈 때 그 자동차로 푹쩍 뛰어드는 분 있잖아요. 너무 짠하더라. 짧은 다리 이렇게 하니까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정말 아 이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화양연화에서도 이 늘씬한 장만옥 옆에 매미채로 붙어가지고. 화양연화 제가 너무 이 장만옥을 좋아하고 화양연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DVD가 있는데 DVD가 있으면 이렇게 양조위 나온 부분만 이렇게 화면으로 가면서 보면 되거든요. 컴퓨터에서 볼 때 양조위 나온 저는 그 화양연화 스토리도 몰라요. 이게 어찌 된 건지도 몰라. 그냥 장만옥만 계속 보는 거야. 네? 양조위 나온 부분만 이렇게 가리면서 보는데 양조위 너무 불쌍해. 그 너무 장만옥하고 언바란스야. 그, 봤어요 화양연화? 봤어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잘 안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수강료 환불해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지 말든지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왜 그러세요? 이번에 상품 드릴 테니까 저한주 선생님 이분 여기 환불.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 지역으로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여자분들에게 그런 마음 다르게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많은 여자분들에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내리눌러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다음 주에 4주째 되는 날 이 강의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학교에서는 이게 학점을 무기로 해서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쓰고 A4용지 한 매로 항상 레포트 쓰게 하는데 맨 밑에다가 장만옥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를 덧붙이는 자에게 학점이 약간의 고려가 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학생들이 이렇게 장만옥에 대한 찬사를 쓰면서 그래서 너 진심이야 할 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A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아, 물론 본문 내용이 훌륭한 경우에만 본문은 개판인데 밑에다 장만옥 찬사만 잔뜩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런 애들은 오히려 역겹지.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장만옥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역겨워. 저는 어쨌든 그 화양연화의 양조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만옥에 빗대 장만옥을 빗에 얹혀서 떠버리는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을 갖다 비난하는 이것을 보니까 양조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240행에 보면은 아카이오즈의 아들들이 모두들 이 아킬레우스를 아쉬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요. 숱한 사람들이 남자를 죽이는 헥토르의 손에서 죽어 쓰러질 때 그대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요. 그때는 아카이오이족 중에 가장 훌륭한 자를 턱끌 만큼도 존중하지 않았던 일이 후회되어 그대는 자신의 심장을 쥐어뜯게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그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슴을 쥐어뜯는 게 아니라 심장을 쥐어뜯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읽을 때 이제 어느 부분이 재미삼아 읽을 수 있는 부분인가를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아가멤논을 비판하고 아킬레우스가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290행에서 아가멤논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90행이 영생하는 신들께서 그를 창수로 만드셨기로서니 이렇게 욕설할 권리까지 그에게 주셨단 말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영생하는 신들 이렇게 돼 있죠. 영생하는 신들, 영원히 사는 신. 그럼 영생의 반대말은 영생이라는 게 불멸인데 영생의 반대말은 반드시 죽을 운명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바로 넘겨서 339행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신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앞으로 영생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는 339행 보면 두 사람이 축복받을 신들과 필멸의 인간 앞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필멸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죽을 운명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랍 사람들은 신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불멸의 신과 필멸의 인간이에요. 불멸의 신과 필멸의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사실 고대 그 로마 사람들은 인간 죽으면 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건 나중 얘기고 요것이 기본적으로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히랍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불멸의 신, 필멸의 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이 그 육체는 몰라도 영혼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 오랫동안 내려온 이 구도가 깨져지는 거죠. 깨지는 거겠죠. 그게 소크라테스 얘기잖아요 아까. 게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요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인데 요 말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직장 경로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 주제 파악 그러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너의 주제가 어떻다는 걸 파악을 한 겁니까? 이 말은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속뜻이. 너의 한계를 알다. 너의 한계. 그러니까 너의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네. 죽을 존재인 것. 신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 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신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단 뜻이 1번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영혼이라도 또는 육체라도 영혼이 살겠다고 하면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리로 만든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은 영혼이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삶이 육체로 살든 영혼으로 살든 영원한 삶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럼 이거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과 딱 반대 어긋나죠. 인간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교리가 되어서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영원한 삶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반드시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세이스를 갖다 내다 보내는데 거기 보면 또 이제 312행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지휘자로서 그들과 동행했다. 그들은 배에 올라 습한 바닷길을 따라 나아갔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추수할 수 없는 바다의 기슭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이제 여기 아주 독특한 일리아스에만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습한 312행이요.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습한 바닷길을 따라 나아가고 추수할 수 없는 바다의 기슭에서 이런 습하다, 추수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추수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일리아스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넘겨서 350행. 자, 이제 아킬레우스는 보리 예쁜 브리세스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죠? 임동씨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 그러고 말아? 어떡할 것 같아요? 응? 찌질하게 얘는 엄마한테 일러요. 아킬레우스는. 그래서 350행을 보면, 350행. 자, 찌질한 표현이니까, 야, 이 양반이 좀 찌질하게 생겼네.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어머니. 어머니가 울고 있어요, 지금. 엄마라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어머니께서 저를 감명하도록 낳아주셨으니,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시는 올림푸스의 제우스께서는 제게 명예만이라도 주셨어야죠. 학원을 지금 그분께서는 작은 명예도 주시지 않았어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여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에요. 네, 가슴이 아파요? 아킬레스의 슬픔이 전해져요? 지금 자신에게 읽는? 예. 네? 예. 거의 울상이에요. 지금 읽은 분이. 이분이 이 부분 지금 읽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 여신 테티스 여신에게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저를 단명하도록 낳아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 게다가 짧아 인생도. 근데 그러니까 명예만이라도 주셨어야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추구하는 것이 명예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이 서사시의 영웅들의 제1의 미덕은 명예다. 근데 명예는 어떻게 해서 훼손되었느냐? 아가멤논이 자기를 모욕하여 명예의 선물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읽은 부분, 지금 이 읽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영웅서사시 그리스 영웅서사시에서 영웅들이 추구하는 미덕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왜? 아킬레우스가 영웅서사시에서는 최고예요. 용서지. 영웅, 그러면 아킬레우스야, 영웅. 사자, 사자로 상징되는 아킬레우스. 나중 사람들은. 영웅 서사시에서는 명예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쟁에서 공을 세워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 이게 명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명예롭게 살고 싶어요? 네. 네? 네. 명예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처럼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한테 피해를. 그리고 그건 착하게 사는 건데. 뭐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명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명예롭게 살긴 해야겠다. 그죠? 이제 숙제입니다. 각자 명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명예. 이게 숙제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숙제 낼 땐 딴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명예가 무엇이, 명예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에. 이 영웅 서사시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명예로운 인간이거든요.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남에게 친절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거겠죠. 명예라고 하는 거. 이게 명예가 무엇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명예가 무엇인가? 명예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웅들이 명예롭게 사는 것하고, 우리가 명예롭게 사는 게 무언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 읽을 때는 명예가 중요하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테티스 여신이 딱 하는 말이 410편을 보면 410편 그러니까 41페이지 410편 그걸 보면 10편 11 12 13행을 보면요.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대답했다. 이게 또 엄마 같아요. 내 아들아 이런 불행을 당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낳아 길렀더란 말이냐. 내 명이 짧고 길지 않을진데 너는 마땅히 눈물과 고통 없이 함선들 옆에 앉아 있었어야 할 것이다. 하거늘 지금 너는 명도 짧은데다 또 누구보다도 불행하구나. 엄마가 완전 짠해가지고 이제 엄마와 아들의 말하자면 불행의 쌍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죠. 거의 뭐 완전 죽이는 분위기를 지금 엉엉거리고 있어요. 엉엉거리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맛보게 하려고 내가 궁지에서 너를 낳았더란 말이냐. 아무튼 내 말을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 전하고자 내 몸소 눈 덮인 올림포스로 가겠다. 아마 들어주실 것이다. 그동안 너는 빨리 달리는 함선들 옆에 앉아 아카이오이족을 원망하며 전쟁에는 일절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아킬레우스가 여신에게 부탁하는 것. 나중에는 신들이 24권에서는 신들이 아킬레우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크리스에스를 데리고 가서 아폴론 신에게 이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460행 언저리에서 나오죠. 재물들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재물들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넓적자리들에서 살코기를 발라낸 다음 넓적다리 뼈들을 두 겹의 기름 조각으로 싸고 그 위에 다시 날고기를 얹었다.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테티스 여신이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가서 제우스 신에게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00행을 보세요. 여기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읽으면은 어째 이따오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요. 500행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녀는 좀 크게 그래서 그녀는 그의 면전에 앉아 왼손으로 그의 무릎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턱을 만지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왕에게 간청했다. 예. 거기서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세로 간청을 합니까? 지금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오른손으로 턱을 만지며 이런 싸가지 없는 이게 말이죠. 이게 잠깐 이게 지금 이 제우스면 이 양반이 제우스면 왼손으로 무릎을 턱을 만지면서 이렇게 턱을 만지는 게 이게 간청인지 지금 이게 왜 엉까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제우스도 참 심성이 고운 양반이에요. 아무리 딸이래도 말이죠. 테티스 여신 자기 딸일 텐데. 예? 아, 그러니까 손자를 좀 잘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지러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05행부터 보면은 그 애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내 아들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그 애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요절한 운명을 타고났나이다. 하거늘 지금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 애를 모욕하여 그의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졌나이다. 그러니 그대가 그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좋은 자이신 올림포스의 제우스여. 아카이오이족이 그 애를 존중하고 그에게 전보다 더 큰 경의를 표할 때까지 부디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내리소서 이랬죠. 이제부터는 트로이가 이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들이 만들어 나는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표현이 529행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죠. 아들이 검은 눈썹을 숙이니 왕의 머리에서 신성한 고수머리가 흘러내렸고 거대한 올림포스가 흔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왕의 머리에서 신성한 고수머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고수머리 앞에 신성한이라 붙여놨죠. 자, 이 사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맨 앞에 있는 아킬레우스. 여기 아킬레우스 있는 부분. 아킬레우스의 헤어스타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뭡니까? 예. 그죠? 신성한 고수머리가 이마에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킬레우스가 실제, 예, 이게 보니까 누구 닮았나? 러셀 크로 좀 닮았네? 어쨌든. 이게 실제로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곱슬머리였는지, 이마에 이 곱슬머리가 흘러내렸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있는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각했다는 거. 이게 고전주의거든요. 실제로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그 조각상처럼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처럼. 그리스 사람. 네? 그리스 사람 봤어요? 그리스 사람들 어때요? 쇼다리죠? 쇼다리다 곱슬머리도 드물죠? 네. 근데, 요 사람들이니까, 아폴론 신 있잖아요? 그 활쏘는 아폴론. 여기 보면 이제 완전한 황금 비례를 딱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모델을 가져다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추상화된 개념들을 해요. 이게 나중에는. 근데 이게 이제 신성한 곱슬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지금 아킬레우스의 이것을 보면 혹시 집에 키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없으면 도서관에서 로마인 이야기 이렇게 보면은 로마 황제들의 얼굴 흉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흉상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곱슬머리로. 신성한 곱슬머리가 앞에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고귀한 헤어스타일이에요, 서양 사람들. 고귀한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대머리였거든요. 그래갖고 신성한 곱슬머리가 없었던 거라.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그 시오나 나남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은, 그 개선 장군 행진을 할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길을 비켜라, 대머리 대장 나가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거기 시오노 나나메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 나와요. 그 책이 좋은 책은 아닌데 그런 짜질구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볼만해요. 그 시오노 나나메 시오노상은 좀 약간 그 일본 그 군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귀족 출신이라 그 각 일본의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은 일본에 키오노 나나미가 다닌 대학이 일본에 학습원 대학이거든요. 각국생 대학인데 이 대학은 공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족들만 다니는 대학 일본에. 일본에 귀족 화족이라고 그래. 화족. 화족들만 다니는 대학인데 어쨌든 그 사람은 저기 군국주의적인 영웅주의 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해당하는 게 두 권이나 되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카이사르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요 아킬레우스에게 신성한 곱슬머리를 잘 흉내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하나 들어볼까 하자면 요즘엔 거의 TV나 여기 언론 매체에서 보기 어려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늙어서도 곱슬머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짜증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로마식 헤어스타일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신성한 고수머리가 흘러내렸고 거대한 올림포스가 흔들렸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제우스가 드디어 한 바닥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장면. 그래서 이제 제1권이 끝납니다. 제2권 아가멤논의 꿈 함선 목록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선 목록 함선 배가 다 해서 몇 척이라고요? 1186척입니다. 빨리 적어두세요 이제. 1186척. 그러면 제2권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는데 아카이오이족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카이오이족이 즉 그리스 연합군이 무장 병력이 얼마나 되고 병력 여기 전쟁할 준비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제2권의 459행을 보세요. 459행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일리아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서정식 읽는데 할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저 읽어보세요. 한번 양조의 편 읽어보세요. 아, 짜증나지만 한 번만 키워드립니다. 259행부터요? 네? 459행. 마치 거이나 학이나 거기. 마치 거이나 학이나 목이긴 백조 따위에 깃털 달린 날짐승들이 큰 무리가 날개를 뽐내며 카이스트리오스 강변에 있는 아시오스의 초원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불안하게 부르며 잇따라 내려앉으며 온 초원이 울리듯이 꼭 그처럼 전사들의 수많은 무리가 함선들과 막사들에서 스카만드로스의 들판으로 쏟아져 나오자 사람의 발과 말가루국 밑에서 대지가 무섭게 열렸다. 그리하여 그들이 꽃피는 스카만드로스의 초원이에서니 그 수가 제철을 만난 나뭇잎과 꽃봉오리만큼 많았다. 네, 거기서 꼭 그처럼 거기다가 네모 쳐주세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앞에다가는 자연적인 현상, 꼭 그처럼 앞쪽은, 뒤에다가는 그것에 좀 대응될 만한 사람의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그처럼,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꼭 그처럼, 이제 여기는 지금 한 번만 나오는데 앞 뒤에 읽다 보면은 꼭 그처럼 이게 계속 나옵니다. 꼭 그처럼. 그러니까 이제 마치 봄철에 유유가 통흥들을 적실 때면 수많은 파리떼가 새카맣게 무리지어 목자의 외양간주위로 쉴 새 없이 날아다니듯이 꼭 그만큼 이렇게 돼 있죠. 또 많은 장발의 아카이오이족이 트로이아인들을 향해 들판에 버티고 섰다.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를 열망하며 마치 잘 흩어지는 염소떼가 목장에서 서로 뒤섞여도 염소치기들이 이들을 쉽사리 가려내듯이 꼭 그처럼 지휘자들은 전투화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여기저기서 따로 나누어 정렬시켰다. 그 한복판에는 통치자 아가멤논이 서 있었는데 눈과 머리는 천둥을 좋아하는 제우스와 같았고 허리는 아레스와 같았으며 가슴은 포세이돈과 같았다. 마치 소떼 중에서 출중한 항소 한 마리가 가축대 가운데서 유난히 돋보이듯이 꼭 그처럼 이날 제우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무리들 사이에서 출중하고 영웅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꼭 그처럼이라는 표현을 앞에는 자연적인 현상, 뒤에다 사람의 일.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읽은 이 구절이 있죠. 이런 구절들은 말하자면 서양의 대학에서 고전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외워요. 연애 편지에 써요. 그래갖고 상대방에게 역경을 불러 이렇게 했죠. 요새는 뭐 그냥 문자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수가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영어로 진짜 외우나요? 예. 저분 이상하게 영어로 외우죠. 그러면은 뭐 아랍어로 외우겠습니까? 저분 따로 나머지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이 강의 적응 훈련부터 하셔야겠어요 지금. 아니 원어로 외우는 원어로 외우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컬리지라는 것이 있고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뭐 싸구려 이게 좀 지잡대 지방의 잡다한 대학 가리킬 때 쓰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리버럴 아치라고 하면 이게 리버럴 아치가 뭐예요? 네? 인문학 이게 그러니까 아르스 리버럴리스 자유로운 리버럴 자유 아트가 예술이 아니라 학예예요. 학예 학문. 그래서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별로 없고 항상 이렇게 정말 이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 아킬레우스 같아. 직물적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그냥 뭐가 뭐 하면 어 하고 끝나. 근데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를 고전을 읽고 그러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사람이 뒤끝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돼요. 깔끔하지 않아.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면 뒤가 더럽고 막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국 계속 뒤끝이 더럽다는 것으로 악순환으로 이제 이게 맞물려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남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애들 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버드 대학이 좋네 프린스턴 대학이 좋네 뭐 해도 이런 데 유니버시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진짜 돈 많은 거의 귀족처럼 사는 교양이 풍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녀들을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 보내요. 여기는 학생 수가 많지도 않아. 교수 한 명당 그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아. 가령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비리그 대학 근처에 7개의 여자 대학이 있는데 아이비리그 컬리지가 있는데 그걸 세븐 시스터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7개의 여자 대학이 있는데 네? 세븐 시스터스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세븐 시스터 중에 하나인 그 브림모 대학에서 브림모 칼리지에서 교수를 하다 온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브림모 칼리지에서. 근데 거기는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하고 졸업식 날 우리 대학 졸업식이 얼마나 콩가루예요. 저도 대학 졸업식 날 뭐 했나 기억도 안 나. 근데 이 졸업생 대표, 그 재학생 대표 있잖아요. 그들이 졸업생 대표가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에 이런 구절들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멋진 구절 있잖아요. 단테에서 한 구절, 막 일리아스에서 한 구절 이렇게 영어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 4년 동안 자유자재로 이걸 구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학들은 미국 전국 대학 순위 있잖아요. 거기다 안 넣어.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런 대학에 공과대학도 없어. 경영학과도 없어. 없어. 그냥 자유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 졸업식 날 그런 짓 한대요. 그렇게 저런 구조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막 토 나온다고 그러지 마. 고마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됐다, 뭐, 혼자 잘났네, 니 팔뚝 굽네, 뒤에서 계속 막 딴지 걸고, 병 던지기 심지어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좀 즐기고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안 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서양의 고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린 동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이나 이런 거 배우고 한시 있죠 한시. 가령 뭐 정지상의 송인 알아요? 아세요? 해보세요. 지금 걸렸어. 정지상의 송인 생각 좀 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정지상의 송인 외웠는데 항상 왕년에 누구나 다 외워요. 우월장제 초색다니 그 다음에 숙제 이거 지금 다 해야 돼. 우월장제 초색다 그 다음 송구남포 동비가 그 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고 하시진 별꼴이야 예? 별루연년 청록파, 그죠? 그러니까 우월장대 초색다. 이정석 무슨 뜻이지? 비계인 언덕에. 언덕이 아니지, 제 방이죠. 제 방에 불빛이 푸르르다. 네. 네. 그다음에 남포로 님을 보내는 슬픈 노래. 그다음에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하는 것을. 그죠? 이 정지상의 송인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게 우리가 한시를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도. 이걸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 되잖아, 이게.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서양 철학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동아시아, 우리가 출신이잖아요? 동아시아 사람이잖아. 한자 완전 꽝이에요. 천자문도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외국에 나가서 미국 사람을 만났어. 영어 발음 아무리 좋으면 뭐해. 옆에다 바다를 잔뜩 바르고 해도 소용없어. 딱 한시 한 구절 쫙 써서 밟아버리면 애들이 완전히 간다니까. 달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령 우리 길 가다 많이 만나는 분들, 가끔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가 도 그러면 우리가 도 그러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죠. 저 자식 도 닦나?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걸 갖다 웨이라고 번역을 해요. 로드라고 번역을 하든지. 네? 여러분들 노노 있잖아요. 노노의 첫 구절을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판에 learn and sometimes practice예요. 이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다 그럴 때 단순히 이렇게 뭐 스터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무릎 꿇고 앉아서 도 닦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 육아에. 우리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동아시아인들의 멘탈리티 속에 딱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아 멋지구나 하는 거와 꼭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전해지는 고전적인 어떤 그런 전통들 있죠.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 정지상의 송인을 써갖고 오세요. 한자로. 그냥 대충 그려갖고 오셔도 됩니다. 나는 한자 필체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려오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네. 나 못한다. 그런 분은 그냥 배를 째가지고 오세요.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역사학자 이유아 선생이 이유아의 한문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런 책 사가지고 쓰면서 공부하면 돼요. 뒤에 보면은 주유가 나오는 적벽대전을 보면서 이게 적벽 있잖아요. 그 적벽 아래서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읊은 적벽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읽어줘야 돼. 적벽대전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적벽대전의 무대인 적벽을 다룬 시 정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외의 한문 공부 거기 보니까 뒤에 적벽부의 첫 구절을 갖다 이렇게 따서 해놨더라고요. 해설을 달아놓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한자도 써놓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백이 되게 많아요, 그 책을 보니까. 있어요? 여임동 씨 있어요? 그 책 본 적 있어? 없어요? 봤어요? 여백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공책 따로 없이 여백에다가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메로스의 서사지 읽고 아 이 구절 괜찮네 하는 거와 똑같이 동아시아의 고전들을 읽고 괜찮네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영어는 뭔 말인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은 한자로 쓸 줄 알잖아요. 그럼 벌써 한국어, 그 다음에 벤또 하니까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프리스 영어. 벌써 3개국어는 되는 사람이야. 이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까지 숙제, 정지상의 송인을 베껴주고 온다.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명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리아스에 나오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명예로운 삶이 무엇이냐. 이것은 A4용지 반매로 A4용지 반매로 4주째 써오는 거예요. 숙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4주째. 오늘 거기까지 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